때문에 지협 때문에 누구 때문에 레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슈가 때문에 모든 스타일과 흐름은 다 방탄 때문에 21세기 한류 링클레들의 또 시작된 노래 우린 일곱 마리 늑대 함성이란 양들은 모래 지금부터 보이는 고장난 랩 현인 해가지 우린 이석 진격 비트 위에 여인 방탄 사이퍼라 해 사이코라 해 링에 누가 이겨 우린 타이어를 파이터라 해 넌 바이어 블란 타이어 우린 달리어 파이어 핫콰이어 던지 가요 잡을 사이어 거대한 떡대 니 괴다가 대놓고 fuck대 역대로 격해진 우리만의 폭해 긴 말 필요 없이 랩으로 설명해 BTS follow the leader 지금부터 go 해 what ra ra ra ride are you ready for the shot 아 들어와 나 red wiper 완전 psycho 니가 dice라면 이만한 dice dice cypher 니가 nice면 이만한 nice 니가 pride면 이만한 chrysler 내면 난 priceless 니들이 뭔데 내 랩에 니들의 식견으로 점수를 매겨 rapper 여기 원피스 난 흰 수염 너는 그냥 긴 수염 한마디로 매겨 fucking 히히하 디디방방 신속 사백 나가 절차 창마의 절차 밟아 쌍가리고 싹 다 잡아 통스톤 나나나가 try to hold bitch bing bing pow pow 넌 울며 찾아가지 니네 아빠 시시각각 랩 이자들의 목을 채우는 voice PC 방마감 여기 왕국 나는 king 너는 dumb 짝씩 상처는 버블검 뛰는 놈이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그게 나 뱃지 이번엔 나쁜 놈 난 걸레처럼 널지만 애가 꾸는 다니 코막을 지져다 보내 봄봄봄 이거는 새벽의 저주 악몽 폭행 연쇄 살인강 노롬롬롬 신고 없는 카톡 보호비 없어 벌써 지른 이미야 화장실 없어 내가 지금 명령의 마이크로 구비뒀어 넌 그냥 천해 왜 나는 싫었어 나는 밀천해 네가 너무 싫었어 나는 파는 질 좀 잘해 실천해 나 지금 우렁대 너 좀 위험해 넌 그냥 연해 말했잖아 싫었어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 찢어져 fuck it 주석 난 널 믿었어 나의 목소리 나의 헤게모니 1부터 10 같이 닦아 내가 키웠어 나 온 세상에 내 혀 위에 올려놓은 옷이 큰 데서 놀아 I ain't feeling low shit Under CD, I'm TV You can see me and be me So PD, GG, bitch, I'm a boss I rap with a prospect Yeah, I rap with a mindset I'm a suspect Suck up where you rhyme there Where you lie there I'm the king, I'm the god So where my empire is at I perish on my Neverland I'm a Peter Pan So from never end You know when I ride on my G5 It's your first class And said it's fine I kept giggling Kept giggling Kept jiggling Be a fucking my bitch I'm bootable 정신과 상한 신념뿐인 신병 걸린 형들은 여러 마디면 해볼래 Nigga never let Duh, duh, duh 떠들어 입이 줄게 한번 해봐 퍽퍽 벌어 지들어 랩이나 좀 잘하고 떠들어 니는 랩 못하게 법으로 누구 때문에 지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랩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주가 때문에 우리 셋이 모여서 새 시대를 외쳐 J-Hope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랩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주가 때문에 이 비트 위에 담타자가 랩을 해 내 도메인 domain.com 마이크로여 돈 내지 언행은 족쇄 같아 내 재명은 혈압 폭행 시 낙심이 가득한 덕에 넌 태생부터 겁나 못해 이 비트 위에서 엄살 부리면 넌 그냥 좆대 힙합 꼰대 대목에 힘들어 간 것 좀 보세 네가 지하에서 너대 BTS 희생해서 너네 밤새 잠 퍼질러다 넌 애비해 I'm workaholic, shopaholic 네 팬보다 많은 팬이 가서 비하며 all in 참을 꼴린, darling, I'm ballin 네 랩 들으면 더 쏠린 네 여친도 흘리는 내 목소리 좀 꼴린 작업실 내 놀이 두고 파트 너는 팬종이 호비가 걸린 줄 아는 너인 속이 마이크를 내려놓기 내가 해라면 나는 다 내가 뜰 때면 지니까 힙합 진품 명품 새끼들아 거품 위에서 내려와 야 이 개그쟁이들 아 개그진 이 랩은 그냥 신세 타령 네가 기다려 온 시간 시다 오렴 네가 가라 하와이 집에 가렴 내가 어디까지 가나 봐라 서울 뿌리 싹 다 가라 어퍼 모두 한판 예상하지 못한 파란 노력 없이 한탄만 내대면 막상 고래 음악 한다 죽어 놀때 알바 하리나도 알아봐라 너의 적 부패는 다른 커리어는 하나만 하겠지만 꼭 살아남아 꾸준히 죽서가 아마 니들 꼬리표는 아마 추억 같은 인생 너의 랩은 나눠봐라 아껴 쓰고 나는 쓴 플러를 받아 쓰고 또 그걸 다시 쓰는 너 헤이 비치 쪽팔린 줄 알아 너 24마디에 너는 잘 피고 알아 너 네 덩치에 비해 랩은 가늘퍼 네 부모처럼 널 볼 때마다 맘 아파 난 네 음악의 커리어 동맥에 마침표